찬미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복음을 보면 마르타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좀 이상한 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마르타를 그 칭찬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발치 앉아있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예, 그 마리아를 두둔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곤 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 나도 마르타였으면 혼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는 분명히 좀 불만이 생겨서 제 동생도 같이 이야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예수님,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뿐인가. 그러면 나 이제부터 다른 일은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때, 아, 난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기도하고 있을 거야, 라면서 같이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단 한 가지, 입니까? 이거를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하루 하신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아, 밥 먹자 그래서 밥에 대해서 같이 이것 좀 할까?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같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밥을 준비하든가 뭔가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말씀 듣는 것 뿐입니다. 밥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가 있었죠.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저기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파견하실 때 제자들이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말씀 뿐이에요. 예수님이랑 함께 예수님 있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한다면 아주 이상한 제자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의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방문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실 물을 준비하고 뭐 씻을 물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 지금 이 친구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와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듣고 그러길 바라시고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와서 하신 그 마르타 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들어서 동생의 도움이 필요했으면 동생을 불러왔고요.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죠. 동생이 지금 나 이렇게 놔두고 안 보이냐고 가서 일 좀 시키라고 하면서 좀 약간 사람들 앞에서 망신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고 싶어 하시면 그것을 듣고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를 바라시면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자 그러면 같이 도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려주고 낫게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걸 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는가? 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직접 너 뭐해? 라고 얘기하자마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대부분 잘 알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고, 뭐 지저분하면 청소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동생을 때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딱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그 지내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갈수록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바라시는 건 무언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고 계신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